서해 열점 수역에서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되는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진압해버릴 것이다. 조선인민군 해군 서해함대는 25일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미제와 남지선 괴뢰군부 호전강들이 서해 5개 섬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무력 증강과 아군 해상 경비 개선에 대한 모험적인 군사적 도발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괴뢰들은 이미 연평도에 괴뢰군 특공대 2개 팀을 상주 배치하기로 하였으며 전투 함선을 비롯한 해상 무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인 정찰기 해론을 포함한 정찰 정보 수단들을 조선서해 5개 섬 주변 일대 상공에 투입하여 아군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괴뢰 해군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으로 활동을 단속한다는 구실 밑에 괴속정과 경비함 등을 우리 측 해상 침범에 내몰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괴뢰군 우두머리들이 서해 최전방에까지 개발해 나와 우리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 점검을 떠들어대며 복닥소동을 피워댔다. 괴뢰 군부 호전방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는 그 무슨 인공우초 설치라는 노름을 벌려놓는 데까지 이르렀다. 수십 톤에 달하는 인공구조물인 인공우초들을 지난 시기 세 차례 해전이 벌어졌던 첨예한 수역에 설치한다는 하나의 사실만 보아도 그 도발적 성격을 잘 알고도 남음이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첨예한 열점 수역에서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되는 이러한 군사적 도발 행위는 이 수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고 불법 무법의 날강도적인 북방 한계선을 한사코 고수해버리는 극악한 흉심의 발로이다. 괴뢰 군부 호전방들의 무모한 군사적 망동은 미국의 적극적인 부추김 밑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배가해주고 있다. 미제 침략군 놈들은 7월 24일 어뚝 새벽인 2시 45분경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상에 개발해 나와 확성기로 인공우초 설치에 대해 통보하는 노름을 벌려놓는 추태를 부리었다. 가소롭게도 미국은 설치 장소가 북방 한계선 남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마치 불법 무법의 유령선이 조선 서해의 해상 군사 분계선이나 되는 듯이 잔꾀를 부려버리는 어리석은 속내를 드러내놓았다. 우리 군대는 적들의 군사적 도발 흉계를 낱낱이 꿰뚫어보고 있다. 첨예한 이 수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여 우리 군대의 자위적 대응을 유도해내고 그것을 도발과 위협으로 매도해버리는 것이 침략자 도발자들의 간악한 흉심이다. 미국과 남지선 괴뢰들은 처참한 개죽음을 당하여 수중고온이 되지 않으려거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군대는 서해 열점 수역에서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되는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조언동을 철저히 진압해버릴 것이다.